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제 성경으로 950쪽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밀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아멘.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지시키고자 하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전부라면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들이 무의미할 뿐이라는 사실이죠. 인생이 무엇을 하든지 스스로에게 참된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할 뿐이고 결국 그 결론이 죽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그 운명 앞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있고 혹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 어떤 기쁨도 참된 만족을 줄 수 없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애써서 소유할 수 있는 그 지혜도 그 어떤 수고로 인한 그 많은 보람과 성취도 결국 그 죽음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 다 허무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다 보면 너무나 극단적이다 싶을 정도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의도는 하나님 없는 삶의 그 허무함을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그 선물들을 즐거워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해하고 그분의 선물들을 만족해하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길이다. 그 점을 제시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가장 분명하게 확인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되시는 분,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 모든 것이 의미 없는 것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살핍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의 초점은 모든 일들의 어떤 때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때란 어떤 특정한 활동이 일어나거나 지속되는 그런 때를 가리킵니다. 영어로는 이제 시즌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여름 시즌 이런 거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보통 여름 때만 접할 수 있는 뭐 해수욕이든 뭐 이런 같은 활동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여름 시즌, 여름의 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 솔로몬이 언급하고 있는 그 때들을 살펴보면 사실 좋은 때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지 않은 때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 오늘날의 상담 심리학자들의 권면처럼 나쁜 때들은 다 그냥 지워버리고 그 부정적인 그런 때들은 다 그냥 생각해서 지워버리고 좋은 때들만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오히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모든 때들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솔로몬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모든 어떤 그 시절들을, 그 시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는 한편, 또 그 모든 결국이 헛됨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언급하고 있는 여러 때들을 하나하나 다 세어보면요. 28가지의 때가 됩니다. 이 중에서 14가지의 이 때들은 좋은 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시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14가지의 삶의 때들은요. 바로 나쁜 시절, 나쁜 때가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14가지의 좋은 때들은 바로 14가지의 삶의 나쁜 때들에 의해서 다 어떻게 됩니까? 14 더하기 14, 14 마이너스 14 결국 없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좋은 때가 있는 반면에 나쁜 때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없는 것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허무한 현실을 요약하는 구절이 2절 상반전이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2절 앞 상반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 삶과 죽음이란 사이에서 우리가 모든 그 이제 언급되는 때들을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결국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사실 없음이나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없음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때로는 어쩌면 욥처럼 그 슬픔의 때, 나쁜 때, 그 고난의 때가 더 너무 우리에게 찾아와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은 것일 수 있다라는 그런 비참한 그런 시절로 그런 때들로 점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도대체 우리의 인생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를 본래 그렇게 만드신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근본적으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진 그 죄의 그 원인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죄와 그 결과인 죽음이 우리의 삶의 그 좋은 것들을 나쁜 것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또 그냥 나쁜 것으로 그냥 다 뒤엎기도 하며 결국 허무한 것, 없음, 죽음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고 우리의 그 어떤 노력과 애씀도 우리를 죄와 그리고 그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들의 절망스러움이고 비참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된 현실, 이것에 직면해야 하죠.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절망과 비참함을 직면해야지만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도움을 소망하게 됩니다. 물론 소망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그러한 소망이 될 만한 것을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하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참되고 유일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로 바로 주어졌죠.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맞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타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그즉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시고 또 죄와 사망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할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실체, 여자의 후손의 실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게 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306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적절한 때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율법 아래서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너무나 1718 차가 있어요? 1718 뭐 차 빼라는 거. 네.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적절한 때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어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아래서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너무나 위대한 자격, 즉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속량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없음으로 열매 맺게 하는 그 죄와 그 결과인 죽음을 스스로 가져가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됨의 영광과 축복을 또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없음에서 있음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또 없음에서 있음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고 소망이 됩니다.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자녀의 자격을 얻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간섭하심과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힘입어서 모든 때들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합쳐져서 죄로 혹은 없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때와 나쁜 때들이 다 협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크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되는 영광스러운 자격이고 지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것을 알고 믿는 자는 슬픔과 고통의 때가 자신의 삶에 정철되는 그런 시기를 걷는 중에도 그 인생길이 비록 고난스럽고 한스럽지만 결국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고 승리의 삶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과 승리의 삶을 살아간 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에는요 가족의 외면을 받아 지냈습니다. 그래서 홀로 외로울 때에는 악기를 치면서 노래를 했죠. 나이가 들었을 때에는 살인자의 위협을 받아서 수년간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인생의 절정기 때에는 불륜을 저지르는 죄를 범하여서 바닥까지 나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노년의 때에는 아들의 배반으로 모든 것을 다 잃기도 했죠. 이외에도 이 사람의 인생에는 굴곡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해도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삶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뜻의 결국을 알기 때문이죠. 시편 23편 6절을 보시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이 허락하신 그 결국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 그렇게 어쩌면 불행과 또 슬픔과 고난의 때가 어쩌면 삶에 점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 376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지금 고난의 때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고난의 때를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참 유익으로 만들어내실 그분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때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참되고 영원한 기쁨, 그것이 또 우리에게 확실히 주어질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